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높이받들고 함경북도 무산군의 피해복구 전역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수만 립방미터의 토량과 감탕을 처리하고 많은 구간의 도로를 열어놓았으며 수많은 살림집들의 기초파기를 단 하루 동안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한 것을 비롯해서 피해복구 전투에서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. 한편 천리마 제강진압기업소로 동계급은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필요한 강철 생산 계획을 매일 120%로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남포항의 일꾼들과 로동계급 남포시안의 근로자들은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세멘트를 실은 짐배를 북부 피해복구 전투장으로 보냈습니다.